가시나야 니는 어디서 왔노 까리봉사만 해 지금 어디로 가노 니는 몇 살이고 니가 내 보다 누나야 가아이라고 극하네 까마오바야 낙살하네 얼굴이 조막띠 해가리하네 살아다 같이 스크랍게 생긴 갖고 좀 반반하네 밤문나 까내기 치는 거 아니다 커피나 한 사발이 땡기가 커피는 게 안 나 예쁜 눈 예쁜 코 다 겁나게 이쁜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냥 내가 다 기쁜 아 그럼 니는 어디서 왔건 이쁘장하게 생겼고 큐피드 화살로 내 맘을 콕 찌그리 부터 곱다 고와 너는 남정네들이 봐도 으빠 질러버려 고와 누가 낚아채기 전에 얼른 들이대 손 봐버려야지 확 그냥 내가 먼저 깨물어버려야지 너 어디에서 왔는지 내 이름을 써 있는지 넌 너무나도 궁금해 나 정말 너무 궁금해 너 어디에서 왔는지 말 수 있는지 나 너무나도 궁금해 나 정말 너무 고마 좀 튕기라 궁디를 주차 부기 전에 장나게 하지 마라 좀 내맘 바꾸기 전에 저만 그냥 걸라다니 그 맛 때문에 이 가난에 놔두고 걷다 좋다 하니까 내 한승 나나 야스나야 장난똥 때리나 눈 빛나 호석이가 더 멋만한 천지 빛깔이다 세리 빛다 아정 그만은 집이 모른다 내맘 이제 다 믿기다 난 입이 모른다 놈의 다시 난 나한테 하는 짓 보소 지금 나한테 하는 짓들이 심상치 않아 요거 요거이 너 자꾸 그러면 나 얼떨떨 심장이 벌벌 손이 덜덜 숨이 콱콱콱 시방 지금 날 좋아해 거시기 거시기 해 지금 네 마음은 온통 다 호시기 호시기 해 아따 그래도 전라도 남자가 끌리긴 한갑다 아 맞다 근데 너 어디서 왔다냐 너 어디서 왔어? 왔는지 네 이름 알 수 있는지 난 너무나도 궁금해 난 정말 너무 궁금해 어디에서 왔는지 너 이름 알 수 있는지 oh, 난 너무나도 궁금해 난 정말 너무 궁금해 네가 잘했어 아니면 별했어 어따 해도 난 상관없어 넌 나와 같은 girl 넌 멋진 여자야 나도 꽤 멋진 남자야 사랑과 손밖에 없는 거잖아 Yeah, I'm falling in love 어디에서 왔는지 이름 알 수 있는지 난 너무나도 궁금해 나 정말 너무 궁금해 나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이름 알 수 있는지 oh, 나 너무나도 궁금해 나 정말